반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위한 전인왕전에서 선군시대 조선 여성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칠 것이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다마. 미국의 히스테리적인 핵전쟁 도발 책동으로 오늘 조선반도의 종세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계로 치닫고 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 타격을 포함하여 최고의 압박과 제재를 총동원할 것이라고 제쳐대며 남대손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 칼빈손호를 비롯한 핵타격수단들을 대량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에 미쳐날뛰고 있는 미제와 남대손 괴뢰욕적들의 망경은 우리 군대와 인민, 우리 전체 여성들의 치솟는 적개심을 화라산처럼 폭발시키고 있다. 자식을 낳아 키우며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 우리 여성들은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다. 그런데 미제 날강도들이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짓밟고 삶의 보금자리인 사회주의 제도를 말살하려고 피를 물고 덤벼들고 있으니 어찌 이를 추호도 용납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조선 여성들의 가슴 속에는 미제가 도발한 지난 조선 전쟁에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과 남편, 자식들이 양키 식인종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한 사무치는 원한과 분노가 아직도 아물 수 없는 상처로 응어리져 있다.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다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수지탄을 던져 불태워 죽인 미제의 야수족 학살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신천의 400어머니와 백둘 어린이들의 원언은 오늘도 1100배의 복수를 절규하고 있다. 그 살인계들의 후예들이 지금 사나운 이빨을 갈며 침략의 불을 질러 사랑하는 남편들과 귀여운 우리 자식들을 제2의 신촌 대학살의 희생자로 만들고 햇빛 밝은 교정과 야영소들에서 울려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와 세상의 부름 없으라의 노랫소리를 핵폭음으로 짓눌러버리려고 발광하고 있다. 우리의 생명이고 존엄인 최고 수뇌부를 감히 해치며 우리 행복의 요람을 짓밟으려고 달려드는 미제 침략자들과 괴뢰 역적 무리들을 시도 없이 축탕처머릴 복수의 일념이 우리 여성들의 가슴마다에서 용암처럼 끌어번지고 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는 우리 조국의 푸른 하늘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르고 발광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과 제 죽을지 모르고 설치되는 괴뢰 호전광들을 전체 조선 여성들의 이름으로 준열이 단지하며 1100배의 보복 의지를 선언한다. 철천지 원수들은 위대한 당을 따라 선군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강철처럼 펴져진 선군시대 우리 여성들의 본태와 기질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의 우리 여성들은 일제의 발굽에 짓밟혀 울 밑에 핀 봉순화의 소름을 한탄하던 오젯날의 순환자들이 아니며 미제 양키들에게 무참히 유린당하고도 하소할 데가 없는 식민지 약소국가의 여인들도 아니다. 저런 높은 공화국의 당당한 주인들로서 선군혁명의 한쪽 수리바퀴를 밀고 나가는 힘있는 역량이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사상과 정신 투쟁기풍을 닮은 선군시대의 긍지높은 여성혁명가들이다. 평양하늘을 지키는 초음속 전투기 비행사로 강철포신을 다루는 일당백의 방사포병으로 총진 남편들의 부사수로 조국보위의 제1선에 용약서 있는 것도 우리 여성들이고 오늘의 남강마을 여성이 되어 원군길에 앞장서고 자녀들의 가슴마다의 멸족의 총탄을 만장약시켜 서슴없이 전선으로 떠나보내는 것도 우리의 어머니들이다.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식의 핵타격전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가 반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전체 여성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의지이다. 미국 놈들이 감히 한 점의 도발 불꽃이라도 성스러운 공화국 영토에 튕긴다면 우리들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안영의 좋기 용웅처럼 한몸 소슴없이 육탄이 되어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조선 여성의 용맹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줄 것이다.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행복한 생활을 파괴하려고 날뛰는 미제 승양이들과 괴뢰 역적 무리들은 이 나라 여인들의 사무치는 무난과 침불의 불세례가 얼마나 무자비한가를 몸소리치게 절감하게 될 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 여성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명권을 해치려는 침략의 원흉이며 인류 평화의 파괴자인 미제의 핵전쟁 도발 광증을 짚으시고 삼천리강산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을 펼쳐놓기 위하여 전민족적인 반미항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조체 106, 2017년 4월 26일 평양.